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정령 제1124호를 발표했습니다. 정령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노동당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걸작,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제가인 세상의 부름 없어라에 김일성상과 김종일상을 수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